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날을 일부러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언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값지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지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 가운데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미안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짧지 않은 그 120년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멀리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부모를 따라서 출애굽 해방과 이민의 길을 떠난 2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성경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유언의 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말하며 모세는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세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모든 하늘 그리고 땅과 그 땅에 속한 모든 만물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겠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뭐 부족하고 뭐가 아쉽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요구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이미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 요구하시는가? 15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는 왜인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좋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이 되는 그 기록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중에서 유독 그 택하신 백성,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부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13절에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다. 택하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하면 느낌이 올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감이 날까요?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그 손자를 봅니다.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쯤인가 그때쯤 보고 그때 저희가 2008년에 잠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이제 10년 만에 그 이제 초등학생이던 애가 이 청년이 돼서 와 있으니까 얼마나 전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얼굴을 못 볼 그럴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 손자를 그리고 그 손녀들을 보는 저희 어머니의 얼굴 그 얼굴에 담겨 있는 모습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그 아이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치 손주를 보듯이 마치 자녀를 보듯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세는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 요구와 그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는 유언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합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은 너 꼭 성공해라. 너 출세해라.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물질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또 축복 많이 받아라.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덕담을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 토론토에서 정말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때 그 기록들을 제가 일기로 적은 걸 보면 지금은 그걸 보면 야 그때는 참 삶이 어려우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럴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대개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기 전까지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걸 느낄 때, 아니 그것이 언젠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삶에서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또 궁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 행운의 네잎클로버 아시죠? 그 행운의 네잎클로버 저희도 어렸을 때 또 그 선물로 이렇게 코팅해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보려고 하신 적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그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토끼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사사치 막 뒤지죠. 대개 다 입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세 개인 그걸 쫙 찾으면서 이제 네 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그 세잎클로버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오직 네잎클로버만 찾으려고 우리의 온통 관심과 마음이 거기에 쏟아 있지요. 그런데 이 행운의 네잎클로버, 이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신경도 안 쓰는 그 세잎클로버, 이 세잎클로버의 그 꽃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복. 이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래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꼭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행복을 그냥 무심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얻으려는 로또 같은 그 행운을 하나 잡으려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생애를 왕국,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봤죠. 그리고 그 찬란한 그 호화로운 삶을 40년 동안 살다가 그 이후의 40년은 아주 척박하고 가장 밑바닥 같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120년을 살아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당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남기고 싶은 말, 그걸 죽음이 임박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일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일 내가 그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발견해서 하루하루를 그 마음을 간직하고서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로또 같은 그 허망한 그 네잎클로버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일생의 행복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깊고 참된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섯 가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와를 섬기라, 마지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는 좋은 두려움을 경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이요, 세베이아는 두려움인데 좋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좋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여호와 보시기에 참된 경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돕는 것. 그것을 야고보 장로께서는 참된 경건 이렇게 말하죠. 그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두려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 여호와에 대해서 갖는 좋은 두려움,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무서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갖는 좋은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 외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좀 풀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좋은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좋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여호와보다 다른 것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애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그것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여호와를 향한 좋은 두려움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들을 쉽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여호와보다 다른 것을 앞서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행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이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그 일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구별하죠. 장소를 구별하죠. 그리고 신자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여호와를 영접하는가?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외함의 태도이고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그 행위와 그 마음이 사실 예배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것. 곧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어떤 전인적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예배를 찾습니다. 내게 은혜를 끼칠 예배를 찾습니다. 내게 위로를 줄 예배를 찾습니다. 나를 감동시켜줄 예배를 찾습니다. 나에게 힘을 줄 예배를 찾습니다. 내게 축복을 선포하는 예배를 찾습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감동시켜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그런 예배를 찾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고 우리들도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중심에 와 있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부터 신압으로, 여러분 신압으로라는 말 아시죠? 그냥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내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켜주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내 마음이 흡족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로잡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몸을 굽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경외하는 예배, 사실 이건 다 마음의 문제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거기에는 영적인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국의 이제 인터넷이나 인터넷을 보면 한때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운동.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요즘 어떤 걸 하나, 어떤 데 관심이 있나,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 그 표현이 그거였어요.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작은 실천을 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 주복 교회 소식 첫 번째 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방문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는 것을 우리 주보에 실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되게 작은 거지만요. 우리는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평강을 구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에 앞서서 서로 이렇게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드리기 전에 평화 인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그런 평화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것도 사실 좀 낯설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작은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문자들을 위해서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주실 때 낯선 분들이 뒤에 오셨는데 사실 가족들이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떨어져 앉는다거나 또 어디 앉아야 될지 앞에 나오는 것도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런 작은 마음의 표현들이 사실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나 작지만 복된 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내 마음으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그 예배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한 작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러한 실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내 몸이 있는 장소, 내 몸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두려움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구별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구한 말에 어느 양반집에 그 주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집에 그 머슴도 그리스도인이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머슴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야겠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답니다. 머슴이 주인을 보고서 반문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나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넷째 계명,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머슴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일을 범했습니까? 주일마다 꼭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주인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주일에 교회 출석은 빠지질 않았지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어서 기록된 그 말씀은 너가 범했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이어져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께 이 머슴이 자복하고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엿새도 부지런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 성수, 또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어떤 목사님이 그 이 본문을 영어로 이제 보시면서 영어로 to walk in in his walk in his all his way라는 말이거든요. 그의 모든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 그런 말인데 이분이 이 말을 이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Walk in all his way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행하라. 꾸준히 행하라.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길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든 내 마음이 좋든 내 앞에 놓인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든 아니면 그 퇴근길에 꽉 막힌 길처럼 지치고 힘든 길이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글에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 빛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오래 빛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빛나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평생 믿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일도 사랑도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좋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송 집사님 부부신데 이분들은 건축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수리를 하고 또 공사일을 하는데 그 부부가 다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특별히 부인 되시는 분은 화요일 지역 그 전도를 하는데도 참여하시고 목요일 그 지역에 그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 무료 급식을 위해서도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 철야 기도회는 물론이거니와 중고등부 이제 그 수련회 부장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부는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 그런 분입니다. 말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기억하면 이분들은 그렇게 말은 많이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셔서 같은 교회에서 지금 여전히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난 2년을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감사한 건 그겁니다. 처음처럼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 성도들을 보고 또 여러 재직들을 보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만나고 또 알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지키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목사가 볼 때도 이렇게 흐뭇하고 감사한데 사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꾸준한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은 꾸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또 잘 아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네, 왜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아무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이 가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용납이고 용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목사로서의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을 볼 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제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람,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근접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저는 지금 가족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말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점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폭행도 행하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두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이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시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사가 이 노래가 제목이 뭐죠? 도로남, 그렇죠? 도로남. 예. 여러분 이 곡을 지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 곡을 지은 분이 칠갑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걸 이 곡의 작사자가 조은파라는 분이랍니다. 이 조은파라는 분이 집사신데요. 이 도로남 이 남이라는 글자에 자꾸 이걸 가사를 말하면 이렇게 멜로디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남이라는 가사를 이 조은파라는 집사가 쓰셨는데 이 가사의 그 모티브, 그 어떤 발단이 된 그 계기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3절이래요. 거기 그래서 찾아봤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의 흉허물 그것을 점과 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잠언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이 곡을 작사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말씀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구체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것이 가족이든 형제와 자매이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정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아내에게, 그 집사님이 이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 중에 으뜸은 덮어주는 사랑이리라. 이불깃을 끌어올려 덮어주노라면 잔주름이 무성한 얼굴을 본다. 그 희고 곱던 얼굴이 세월의 무상함인가. 지지지르도 못 사는 종갓집에 시집와서 윗돌 빼서 아랫돌 받치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워 맞추는 지혜로움으로 버텨온 나날들, 시루에 물 붓는 격인 살림살이를 불만 불평 한마디 없이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아온 당신, 무지하고 철없는 신랑 만나 수많은 세월 고군분투하며 지금까지 덮어주는 사랑으로 인내한 당신, 당신의 자는 모습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찡하게 저미는 까닭은 왜일까.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당신을 왜 내가 모르겠소. 부귀영화를 바라는 당신도 아니련만 왜 이다지도 측은함은 왜일까. 이것이 진정 덮어주는 사랑인가 보다. 이불 속을 더듬어 손을 꼭 잡아본다. 굵어진 손마디마디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숨어 있을까. 단칸 새빵 신혼살림 때도 쓰다 달다 한마디 내색 없이 친정 가면 신랑 덮어주기 바빴던 당신, 살 부비고 살아온 지 어연 30년 교만투성인 나를 많이도 덮어줬어. 천방지축이었던 나를 인내하며 참 많이도 덮어줬어. 나는 당신 이불이나 덮어주리다. 여보, 이불 차내지 말고 꼭 덮고 자구려. 요즘 같은 추운 날씨 감기 들면 어쩌려고 그러. 오늘 밤도 가만히 속삭여본다. 여보,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었어요. 빼고요. 여보, 사랑해. 좋은 꿈 꾸고 내일 봐요. 사랑하는 옆지기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는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 남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평생의 삶을 이렇게 결심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삶으로 고백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기 직전 마지막 누운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당신의 의도가 아무리 영적인 것이고 당신의 결심이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내일 시작할 일이라면 사단은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는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